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.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? 아마도 당신을 알 것만 같아서 사랑은 또다시 나의 편인걸. 혼자뿐인 식사는 이미 식어버렸네. 텅 빈 아파트 불빛, 외로운 나의 마음 기대어 올 사람 여기 기대해.